것만 바라보고 싶어요. 고마워요 내 곁에 있어줘서. 이젠 이별은 거절할래요. 약속할게 그대만 사랑하겠어. 난 정말 그대가 궁금해요. 그대 또 나만 바라봐줄래요. 내가 한 말 그냥 한 말 아니야. 약속할게 그대만 사랑하겠어.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 드디어 찾았어 내 사랑. 둘이서 묘하게 꽁냥꽁냥 하늘에 감사해요 내 사랑. 그대는 나를 보고 하하, 내 맘은 그댈 보고 호호호. 우리 사랑 이대로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게 해줘요.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 드디어 찾았어 내 사랑. 둘이서 묘하게 꽁냥꽁냥 하늘에 감사해요 내 사랑.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 드디어 찾았어 내 사랑. 약속해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그대만 그대만 사랑하겠어.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 드디어 찾았어 내 사랑. 약속해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그대만 그대만 사랑하겠어. 그대만 영원히 사랑하겠어.